시름 없이 나는 꽃 피고 새 가운 논밭에 묻혀서 씨 뿌려 가꾸면서 땀을 냇가에 늘어진 버드나무 아래서 조용히 살고 바라 강촌에 살고 싶네. 벚꽃새가 구슬프게 우는 밤 희미한 등불 밑에 모여 앉아서 다정한 친구 둘과 정을 나누고 흙냄새 마시며 내일 위해 일하며 조용히 살고 바라 강촌에 살고 싶네.